I like the real shit. You like the real shit. I like the real shit. Me and my kid can only bust with the real shit. We like the real shit. You like the real shit. All my peeps, they like the real shit. 기대와 내가 모여 하나 되는 시간. Same style 같은 옷차림. 둘의 박힌 꼭두각 18에 비교조차 되긴 싫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시도. 나이가만 건적건 간에 나를 싫어해도 상관안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나와 즐겨요. La la la la, everybody get a mic. 우리 음악에 널 녹여봐. And we won't stop moving, moving. La la la, everybody get a mic. 너의 허리를 흔들어봐. And we won't stop moving, moving, moving. 거지 마이크에 노래는 립싱. 아우성에 노출된 눈빛. 잠시 자리 좀 비켜줄래. 여기 새로 시작하라는 우리. 거짓들을 태워줄 불신. 뒤바뀌는 건 시간 문제. 온몸이 근질거려왔던 시간 조금씩 조금씩 다가갈 거야. La la la la, everybody get on my. 우리 음악에 널 녹여봐. Everybody get a mic. 우린 제대로 놀아보자.